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1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남조선 강조 미제 침략군의 사격장에서 미군 직승기가 쏘아댄 기관 포탄이 주변 목장에 날아들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해서 목장에서 일하고 있던 2명의 주민이 생명을 힘이 위협당했다 합니다.